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식께서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세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소환,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 종합대학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연구 우간다 전국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